이제 네가 본국에 조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해가지고 이제 내가 쓰는 종들을 이제 말씀으로 강의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 270명이더라고요. 어저께 내가 수요일에 말씀을 한 대로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는 분들을 이거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가 우리 300 성도가 넘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 300 용사는 계속적으로 유효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신 아벨, 우리 히브리서에서 11장 믿음장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그 아벨부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제가 이 성공하는 사람도 저도 책을 많이 봤습니다. 역사를 움직인 사람,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5천 명, 이런 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나오고 제가 리더십 교수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이 리더는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습관이 다릅니다.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지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공은 습관입니다. 세계 정상이 올라가는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습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박수하시면서 승리가 습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가 습관이 되어야 될 사람이 사랑의 습관이 될지어다 능력의 습관이 될지어다 승리가 습관이 될지어다 그래 여러분 패배 뭐 이런 걸 전혀 이제 내 사전에서 패배가 없다 그게 농담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쓰는 분들이 습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특별히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은 프린시플, 원리화되어 있고 성경은 명약관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오면 우리 이제 오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만두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렉터는 자기를 밝혀주시고 저는 광진 대교구 중거구구역 조인숙입니다. 족장이 누군고? 족장 이정란 씨다. 네, 오늘 저기 본인 렉터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껴 우리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두 세 달만 있으면 4년 되는데 담임 목사 4년 뭐 섬기면서 느낀 건 이 해외에 이 선교를 하고 딱 오면 첫째 새벽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렉터가 누군지 모르는 거. 순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장 우리 사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라 그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였으신지라. 가인의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일곱 가지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앞으로 안 했겠지만은 그러나 원리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이 종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는 그런 습관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하나씩 우리 주의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통해서 풀어나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감사한 거는 감사한 것이 이번에 그 이 참석한 사람들이 결론 빌리그램보다 분명히 커진다. 분명히 이거는 상상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운명을 우리 예수선교계와 킹덤화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김희한 목사님 아드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그죠?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교회 상황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가 재직 헌신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그거 모르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만 있으면 신학교 네 개를 내가 인수하게 됐어요. 나는 가는 곳마다 학교를 넘기겠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은 이제 지금 이 방송 목사가 또 무슨 일 저지르고 올까봐 지금 덜덜 떠는 거예요. 응? 이번에 광주에서 100억짜리 하나 또 이번에 인수하 경영권 인수하고 미국 이제 방글라데시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 또 이번에 무슨 학교를 또 하나 더 물어올까봐 내가 가봤다. 목사님 우리가 10에 7조까지 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10에 7조라고 10에 10조라고 하는 거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내가 목사님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 사정을 말씀하시는 기도 설교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여기 설교 교회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습니다. 이 산지를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저께 딱 인도에 가보니까 수백 개 적어도 5, 600개 신학교 내가 하겠더라고요. 워낙 바치 내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학교는 그냥 김현 총장 그리고 우리 나한테 바친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 학장으로 세워서 그러요. 저는 세계가 여러분 손바닥에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축복합니다. 만물이 너의 것이라. 만물이 너의 것이라. 만물이 너의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쓰신 종은 아담과 하와가 쓰러지고 나서 여러분 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에게 이 쓰임을 받게 된 아벨의 습관. 여러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종들을 쭉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이 크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따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번역이 좀 아쉽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Accept to have peace to theu.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가져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시기를 이 산더러 받아 던져라 말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 다바르의 믿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한국 영어로 the word, 말씀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event,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면 빛이 있으라 말하면 빛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열어고자 무너졌으며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렸으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을 본받은 자를 쫙 열거하면서 첫 번째로 아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은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그 예물에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라. 저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벨로부터 마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의인이 선지자가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이 아벨을 칭찬하시고 아벨을 의인의 우리 첫 번째 표상으로 말씀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벨의 습관이 뭐냐? 하나님이 왜 아벨을 쓰셨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아벨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가 죽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라.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아벨은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영원히 아벨은 말하고 있는데 이 아벨을 이 하나님이 쓰신 이 아벨의 특징이 뭐냐? 첫째, 아벨은 여러분 이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아벨의 습관은 모든 그런 사건이나 시간이나 물질 속에 제일 먼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항상 우선권으로 내세웠다. 우리는 아벨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구하라.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건이 여러분 적어도 600만 아리클을 하고 수만의 그 이 회사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리더들을 연구해 본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the first thing first. 첫 번째 할 것을 첫 번째라. 그 사람이 일곱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우선권이 정립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첫 번째 첫 시간을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 앞에 가져주시기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자동차 여러분 2만 개, 요새는 3만 개래요. 자동차 부속품이 3만 개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바퀴를 몰라도 됩니다. 엔진을 몰라도 돼. 우리가 아무 몰라도 돼.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요 키에다가 키홀에다가 키를 놓고 그다음에 엔진을 틀면 이 3만 개가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지어다.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돼. 저도 지금 운전 20몇 년째예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스스로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 실수로 사고 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퀴도 한 번도 가는 적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만은 그러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키만 틀면 돼요. 2, 3만 개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2만 가지, 3만 가지 할 일이 있고 2만 가지, 3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 선교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주 목적으로 삼으시게 되면 모든 이 인생의 2, 3만 가지의 문제와 모든 것이 여러분 따라오게 되고 더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벨의 습관은 모든 것보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을 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새벽에 엎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월급 100%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헌금 면에서나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가면 제일 먼저 딱 가자마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 토요일 날마다 이 다리미를 질을 하시는데 우리 막 옛날에 공장에 할 때는 재정을 굉장히 재정을 모았었습니다만은 그때 아주 이 돈 10원짜리 그때 100원짜리 빳빳하게 하나님께 바랬어요. 내가 엄마 똑같은 10원인데 그거 뭐 빳빳하게 한다 그래서 가치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제일 빳빳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어머니 그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화가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제일 좋은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왔다는 것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아벨의 전통을 지킨 것이니 여호와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예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합격이 제일 중요한 합격인데 오늘날의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 합격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벨은 하나님을 아벨의 습관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 비교용을 하겠지만은 분명히 피의 제사는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이 아담의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피로 속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그를 죄에 속한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여러분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하는 구속 계속하신 의 피를 분명히 우리가 상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야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나한테 나오려면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려면 누군가가 너희 대신에 죄를 속해야 된다. 누군가가 너희 대신에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의 말을 믿는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예. 아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얼마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마 이게 방주를 짓지 않아야 될 777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대낮 같은 낮에 하나님이 여기 산꼭대기에 왜 또 배를 지으라 갑니까?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한테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여러분 노아는 이유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하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감 미쳤어? 왜 배지요? 그러면 이 120년 동안 노아의 대답은 똑같아. 하나님이 지으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좀 믿으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믿어. 예,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안 믿는 불신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아베처럼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습관을 어렵게 여러분 개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영접하는 그런 습관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 그러면 뭐가 돼요? 믿음이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순종이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야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피의 제사를 드려서 나와야 돼. 너희들은 절대 다른 제사를 안 드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해서. 그 여러분 그것을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믿으면 뭐가 나와요? 반드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아니지만 히브리 말로는 믿음과 순종이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메트. 에메트라는 것은 여러분 신뢰, 믿음이란 뜻이고 믿을 만한 행동, 신뢰할 만한 삶.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똑같이 에메트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니 아멘이 에메트에서 나오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할지어다, 믿음으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저는 여러분 최근에 그 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도나 파키스탄에 방글라데시에 영어 신문 다 영어 신문을 예? 미국에서 여러분 스톰 캐시라는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나도 세상 2천만 불이래요. 그래가 이거 좀 과장 아닌가? 아 그래가 이 물어봤더니 그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과장이 아니래요. 얼마요? 260억이야. 무슨 말 한 마리가 260억이에요? 예? 그냥 일반 말은 여러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요새 실례지만 소가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되죠, 그죠? 말 한 마리 500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는 2천만 원 네 배가 아니라 2천만 불 26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건 생각이 돼요. 우리 인간의 가치 체계에서 똑같은 바이올린이라도 슈베르트께서 치신 거 그러면 뭐 몇십억 되겠지. 여러분 그럼 왜 이 스톰캐시라는 종자가 여러분 이 260억이냐? 똑같은 말인데 내가 멋있게 말씀드렸죠, 그죠? 나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00몇 년 전에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군마였답니다, 이 조상이. 네, 근데 수백 마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전쟁 때문에 훈련을 막 시킬 때에 이 훈련 시키는 조련사가 물을 안 먹겠습니다.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알고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이 물을 못 먹으니까 막 말들이 미친데요. 그래서 딱 인내를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가에 가서 털었어요. 막 말들이 강에 달려가가지고 물을 막 미친 듯이 막 이제 저 앞에 서 있는 말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워가 우리 한국말로도 워리 워 하는데 난 워 전쟁이다 한마디 했는데 한 마리도 쓰지 않고 가다가 거기에 딱 한 마리가 섰답니다. 전쟁 그러니까 서라라는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앞에 그냥 말들은 막 미치까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지금 미친 듯이 물을 먹는 한 마리가 딱 섰대요. 먹자 물을 안 마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조련사가 보고 지금 이 전쟁 앞에서 내 말을 듣는 말은 저 말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면서 그 말을 종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조상일 뭐라고 다 따라서 스톰캣. 스톰캣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일반 말은 500만 원이지만 이것은 260억이에요. 260억은 다른 말들을 수만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된 것이 왜? 이 목마름 앞에서도 순종한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이야 우리 이 3만 명이면 뭐합니까? 아 기도원을 뽑은 용사 그러나 그 중에서 이야 물 먹는 걸 보면서 먹는 거를 절제할 수 있는 지금 적들을 살피면서 뭘 할 듯이 딱 하는 이러한 사람들 300명을 뽑은 기도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자기 어떤 그 욕구나 지금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 그를 데리고 전쟁을 우리 한 기도원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스톰캣을 찾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쟁이라 서라 멈춰라 할 때에 다들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자기 인간의 여러 가지 지금 이 피로 때문에 다 움직여도 여러분만은 움직이지 마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 진짜 500만 원에 팔려나가지만 여러분 260억에 팔려갈 수 있는 여러분 위력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스톰캐치 되시기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톰캐치를 내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주여 나도 스톰캐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자가 순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 잘하다가 순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들어가면 잡종이 되게 되는 것이니 오늘 하늘에 순종하는 하늘에 우리 아벨의 분가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같이 아멘. 여기 여러분 가인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여러분 상담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벨 재물을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헌금을 누가 하셨는데 제가 성경 갔다 왔다고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과 함께 누구를 받습니까? 아벨을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노동의 결과예요. 우리가 노동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의 헌금하면 우리 남편이 고생한 걸 드리는 거예요. 남편 고생이 집에 아내가 집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헌금을 그 양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물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함께 받는 것이니 여러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합격하여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 아벨의 의인화가 여러분과 저의 의인화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첫 번째 것, 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을 안 믿었어요. 가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분명히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저주받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여러분 행위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선포돼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여러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순종. 그런데 이 아벨이 딱 불순종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분했어요. 아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아벨의 그 연기가 올라갔던지 자기가 떨어졌던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가인은 자기가 연락되지 않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리젝트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벌써 안색이 변한 건 시기 질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은 다 종교 전쟁입니다. 모슬람과 기독교 전쟁, 힌두교와 모슬람의 전쟁, 힌두교와 기독교 전쟁, 불교와 힌두교의 전쟁.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전쟁은요 이건 목숨을 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파 싸움이 심하냐 여러분, 그거는 절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걸로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인이 하나님의 자기를 받지 않자 우리 이 하늘 벌써 이 분한 마음을 딱 품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을 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세 가지로 상담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상담하실 때 현 상태를 여러분 지적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면 어찌미뇨?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상담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왜 화내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화내는 현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화내는 이유, 궁극적인 원인을 규명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나 술도 안 먹는데, 나 춤도 안 추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이나 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문턱에 기다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면 여러분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을 행하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이거 그게 기독교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오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일을 하는 여러분 선행이 여러분의 몸에 배시기를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에 여러분 어떤 병사가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형을 시키니까 이 친구가 나는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적에게 우리 정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라를 나쁘게 한 적 없습니다. 막 안 했다. 이것도 안 했다. 다 안 했다 그러니까 병사가 죽이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널 죽이는 거야. 너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안 했다 그러잖아. 응? 팔아먹자고 안 했다. 조국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으로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뭐나 먹고 여러분 안 먹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표상이 아니라 여러분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사랑의 습관이 될지어다. 적극적으로 악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우리 아벨은 여러분 선행이 습관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 상태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인을 규명해 줘서 내가 왜 그 죄를 졌는지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하나님의 상담은 문제 해결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네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소원이 들어갔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선을 행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상담은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은 문제 해결까지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명령까지 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상담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59점과 60점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99점과 100점에서 방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믿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벨의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벨은 선행이 습관이 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입니까? 우리 아벨의 습관은 아벨이 쳐 죽었어요. 가인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여러분 의인은 외치는 호소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평상시에 아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릴 때부터 호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지어다. 아벨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아벨은 이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아벨은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걸 보니까 아벨이 평상시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지어다. 기도가 습관이 될지어다. 여러분 의인의 피는 외칩니다. 적어도 의인의 피는 적어도 다섯 방향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아벨의 피처럼 외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할 때 예수의 피를 외치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만나주세요. 연락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의 피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서 큰 증거가 될지어다. 두 번째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너는 패배했다. 사탄의 패배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고 선포로 우리는 정쟁을 이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하나님께 영접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피를 외치지만 의인의 피를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피가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향하여 담대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피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빛과 소금이 있느라 세상과 세상의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의 피는 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를 너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이니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것이라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외침이 예수의 피 속에 있으니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 다같이 아멘. 예수의 피 그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늘 여러분 이 의인의 피는 외치는데 우리 아벨의 피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아벨은 아벨의 이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벨은 이 어릴 때부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으로서 아벨에는 영원성이라는 습관이 가져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는 죽은 사람은 안 칩니다. 예, 죽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 장관도 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생후와 그다음에 사후까지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죽어서도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영원할지어다 영원히 습관이 될지어다 짧은 몇십 년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여러분 이 낙이나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의 이때에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나를 여러분 쪼개고 영혼을 추구하는 찰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을 택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포기하고 찰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될지어다 영혼성의 습관이 될지어다 영혼성의 습관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셋이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었어요? 네? 아벨을 잇게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벨의 이 혈통을 지켜주시면서 혈통이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속으로서 혈통이 보존되는 하늘의 습관을 죽어서도 얻게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 이 아벨의 이 놀라운 이 여섯 가지 습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뭐든지 첫 번 것을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말하면 좀 믿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칩시다. 좀 믿읍시다. 예?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믿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모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순종하시는 습관이 있을지어다. 선행의 습관이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기습관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찰나가 아니라 영원히 습관이 되고 영원히 있대요 결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믿음의 영웅 중에 첫 번째 영웅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친 우리 아벨의 의인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스톰캐시라는 놀라운 이 순종 여러분 참종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벨처럼 저도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올바른 습관을 들게 해달라고 눈물로 내 앞에 간절히 오늘 아침에 우리 엎드려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에녹에 관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신 에녹의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다 같이 제단 옆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 청소년들 막 여러분 몇백 명 모이기가 어려운데 한 2천 명이 부산에 여러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라는 그때 수년 동안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까지 하나님이 저와 예수선교의 명성을 높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우리 예수 선교의 영성을 꼴을 먹을지어다 킹덤 아저가 될지어다 제가 우리 양산에 가서 집회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 킹스클럽에 가서 또 우리 말씀 증거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습관을 내가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진짜 몇백만 원에 팔려가는 말이 아니라 26억에 하나님이여 팔려가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자가 돼서 오늘 하나님이여 한 번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여 천국의 하늘에 하나님이 금멸로 가시고 끝이 한 번은 하나님이여 양떼를 끌고 천국에 입성하는 위대한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런 순종 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요 주여 크게요 주여 오늘 아침에 주여 아벨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이여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는 습관이 내 속에 들길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교회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이를 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잠깐만 들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첫 시간을 내가 너에게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복을 주시겠대요.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한 1분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래.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의인의 소원이 들어야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샘이라고 자만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은 1분 동안만 제가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너희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너희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너희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나 바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말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말지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변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폴라칸 마라리. 나파파파파파. 나샤마 폴라칸 나리. 나리야 폴라. 나리야 포 주여. 우리의 새벽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성도에서의 성도를 소원을 들어주여 시험 보는 사람 되십니다. 주여 일 첫 번째 합격할지어다. 유학 가는 사람 있습니다. 주여 미국에 쏙 들어가게 도와주시오. 사업이 번성하게 도와주시오. 주를 위해서 선교 재벌이 되게 도와주시오. 영성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주여 이 아침에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의인의 소원을 내신 내 폴락 한 마리 내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 내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 아리 폴라 칸나레라라라샤 나샤마 폴라 칸나레 이리야 폴카레. 주여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한번 또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습관이 오늘부터 철저하게 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벽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막강하게 써주시옵소서. 빌리그램을 능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힐튼 호텔을 지은 힐튼을 능가하는 사업가 되소. 하나님이여 스탠리티자 하나님 템스 락필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오. 주여 우리 교회에서 서울시장이 나오게 되소.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소. 주여 우리 교회에서 주여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게 되소. 주여 우리나라에서 주여 에스더와 드보라가 나오게 되소. 주여 열국의 어미들아 히포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민족의 리더십을 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도와주시 주여 하나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 오늘날이라 폴락 하나님의 쓰인 첫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여 선행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 주여 순종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영혼에 있대어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라 포라라라라라 니리야 포파파파파파 나샤마 폴라 캄마리리 니리야라 폴라 캄마라라라리 Hello, hello.